우리나라 팀이 11월 29일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준결승 경기에서 2-1로 미국 팀을 타승하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.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은 12월 3일 프랑스 팀과 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.